우연히 고1 때 국어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여름방학 숙제로 손톱에 봉숭아 물들이기를 해주시고 개학 때 반아이들의 붉은 손톱을 보시며 즐거워하시던 선생님입니다. 한쪽 칠판에 아름다운 시를 적어주셔서 저희들은 자발적으로 1년 내내 칠판 한쪽을 시로 가득 채웠습니다. 반아이들은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적으려 하는 바람에 칠판은 며칠 안가 새로운 시로 가득 차곤 했었습니다. 비록 시험 기간일 때는 한 달도 넘게 똑같은 시가 적혀 있기도 했지만요. 5분도 안 되는 짧은 만남이었고 선생님과 헤어져 곧 제 갈 길을 갔지만 오늘 저는 제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을 다시 만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서울 동작구 흑석 3동의 이지순 씨의 글을 읽으면서 어떠셨어요, 여러분? 오늘 FM영화음악, 오늘 밤은 이렇게 선생님과 봉숭아와 시가 어우러진 한 폭의 수채화처럼 보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친구들과 들을 수 있도록 음악 한 곡 띄워달라고 하셨죠.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김단비 양. 저는 그 김단비 양의 이름을 보고요. 이름만 들어도 친구들이 좀 힘들어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전북 1위 남중동에서 지선 씨가 신청하신 곡 은행터리와 아빠와 나 중에서 잔느의 테마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서울 동작구 흑석 3동의 이재순 씨 좋은 글 감사드리고요. 이지순 씨께 오늘 중국 영화 음악 CD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누구신가요? 서울 동작구 사당사동의 선희양. 세상에 가족들의 일기장을 전부 훔쳐봤다고요? 학교 때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언니랑 쭉 같은 방을 썼거든요. 지금도 같은 방을 쓰고 있고요. 심지어 저희 언니는요. 제 일기장에다 코멘트까지 적어놔요. 제가 한 며칠 후에 제 일기를 이제 다시 써야지 한 2, 3일 후에 일기장을 펼치면요. 엊그제 일기 끝에다가 언니가 뭐 이렇게 우는 표정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말도 안 돼 뭐 이런 걸 적어놓고 아무리 막 꼭꼭 감춰두어도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어쩔 때는 좀 내 일기를 보면서 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어쩔 때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서로가 바빠서 일기 볼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선희 양은 참 행복하세요. 가족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으면 그렇게 일기장까지 막 꺼내서 보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하튼 좀 기분이 상하신 것 같은데 기분을 풀어드릴 음악 제가 골랐습니다. 라이언 킹 중에서 골랐는데요. 사실 제가 편지 두 통을 받았습니다. 한국 외국어대학 아프리카어과에서 두 분이 제게 좋은 충고를 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예전에 라이언 킹 음악을 소개하면서 하쿠나 마타타를 뭐 동물 언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식의 소치입니다. 전부 다. 하쿠나 마타타가 사실 그런 뜻이 아니래요. 하쿠나 마타타는 영어로 친다면 There is no problem 이란 뜻으로 아무 일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 없어 이런 뜻의 스와힐리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어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데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고 아주 좋은 충고를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허위 방송을 했네요. 그렇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감사하는 의미에서 음악 띄워드리겠습니다. Circle of Life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하이텔의 이혜옥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늑대와 함께 춤을 중에서 존던바의 테마였습니다. 바로 이 곡의 분위기 같은 그런 얘기가 바로 오늘 들려드릴 얘긴데요. 내 인생의 영화 5편, 여러분이 꾸며주시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구 중구 대봉 1동의 강경원 씨의 순서입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영화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서슴지 않고 중학교 2학년 때 단체 관람했었던 서스페리아라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 한편으로 공포 영화는 물론 영화의 본질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게 됐습니다. 도끼로 사람을 살해하고 거울에 비춰진 얼굴로 범인을 잡아내고 체인에 휘말려 사람이 죽어가던 그 끔찍하고도 소름 끼치던 장면들. 그 장면들 때문에 저는 거의 한 달 동안 불을 켜놓고 잠을 자야 했으며 혼자 공부하다가도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갑작스런 망상에 사로잡혀 책을 덮어야 했고 심지어는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조차 무서워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로 인해서 인간이 대상 없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공포가 인간의 마음과 사고를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를 너무도 아프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까지도 공포 영화는 절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팀 버튼 감독의 가위손을 대단한 공포 영화로 알고 있다가 결국 공포를 극복해야겠다는 오기로 이 영화를 봤겠습니까? 이쯤 되면 서스페리아와 저의 인연은 악연 중에서도 지독한 악연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대구 중구 대봉일동의 강경원 씨의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강경원 씨 혹시 이 음악 들리는 순간 라디오 스위치를 꺼버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서스페리아는 두 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아마도 강경원 씨가 보신 거는 서스페리아 2인 것 같아요. 서스페리아 1 또 서스페리아 2 이렇게 들어왔는데 다리오 아르젠토 감독의 75년도 이태리 영화죠. 원제는 프로폰도 로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딥 레드라는 뜻이랍니다. 여기서 남자 주인공은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감독의 블로우업, 그러니까 확대인데 우리나라 비디오 제목은 욕망으로 나왔죠. 거기서 젊은 사진사 역을 맡았던 데이빗 해밍스가 이 프로폰도 로소에서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프로폰도 로소 중에서 프로폰도 로소 띄워드렸습니다. 자, 강경원 씨의 두 번째 영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두 번째 영화는 스필버그 감독의 E.T.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았던 것은 모의고사를 3일 또 대입을 한 달 남겨두고 있었던 고3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해져서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쨍하고 끊어질 것만 같은 때였습니다. 그 숨막히는 일상을 탈출하기 위해 제가 택했던 가장 안전한 방법이 영화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같이 영화 보러 가지 않겠느냐고 물어봤으나 번번이 시큰둥한 대답만 들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요. 전 혼자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깜깜한 극장에 혼자 앉아 아름다운 빛을 바라고 있는 스크린을 멍청하게 바라보다가 기어이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외계인과 지구인이 손을 잡고 친구가 되는데 만화를 딛고서 자전거를 타고 하늘로 오르는데 왜 우리 현실은 나와 친구를 떼어놓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울었습니다. 같이 와주지 않은 친구들에 대한 섭섭함보다는 입시가 우리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경쟁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사족. 그로부터 3일 뒤에 치른 모의고사에서 영어 과목 지문에 스필버그와 E.T.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는 영화를 봤던 덕분에 그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었습니다. 너무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안윤영군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병립이 때리지 않는 거죠? 생일 축하 안 해주면 때린다고, 맞는다고 그런 엽서를 보내주셨는데 안병립 학생이 안윤영군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습니다. 축하곡 어땠습니까? E.T. 중에서 Flying 띄워드렸어요. 대구 중고 대봉일동의 강경원 씨의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 그 두 번째 영화였는데요. 자, 여러분 강경원 씨의 얘기 계속 듣고 싶으시죠? 띄워드리겠습니다. 햇살이 눈부시던 대학 3학년의 어느 봄날, 저는 거리를 방황하다가 Falling in Love라는 영화 제목에 끌려 무작정 극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제목에 끌렸던 이유는 바로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시작된 지독한 짝사랑 때문에 마음을 앓고 있었는데요. 주인공 남녀의 사랑에 내 감정을 이입시켜 실컷 속풀이를 하리라 마음먹고 영화를 봤습니다. 로버트 드니로와 메릴 스트립의 위험한 사랑, 두 주인공의 아픈 인연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화를 보면서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 순수, 사랑하는 기쁨을 배웠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저는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됐고 혼자만의 충만한 가슴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잊을 수 없는 세 번째 영화는 이렇게 아련한 첫사랑의 기억과 함께 떠오르는군요. 피아노 건반위를 달리는 데이브 그루스니의 손가락 끝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죠. 마운틴 댄스, 영화 Falling in Love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대구 동구, 대구 중구 대봉일동의 강경원 씨의 내 인생 영화 다섯 편 중에서 세 번째 영화 Falling in Love였는데요. 이제 네 번째 영화 소개해드립니다. 네 번째 영화는 박종원 감독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입니다. 무자비한 검열의 가위 끝을 피하지 못했던 그의 첫 영화 구루아리랑을 생각하며 이 영화를 봤는데요. 역시 한 감탄사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당시 저는 영화를 본다는 것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를 본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렇게 영화만 열심히 보러 다니면 영화 사랑에의 의무가 다해지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나도 평론이라는 것을 한번 써보자, 이런 느닷없는 생각을 하게 됐고, 참으로 부끄러운 감상문을 써서 학교 신문에 발표하기도 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뭘 몰라서 용감했었던 거죠. 여하튼 박종원 감독의 성의 있는 연출과 학생들의 뛰어난 연기, 권력대의 인간이라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대한 진지한 접근으로 인해 우리의 정치 현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만든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크지스토프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연작 영화 10개 중 다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의 테마였는데요. 바로 대구 중구 대봉일동 강경원 씨의 내 인생의 영화 마지막 영화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영화는 크지스토프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10개입니다. 솔직히 이 영화는 모 영화평론가의 극찬 때문에 보게 됐습니다. 1편을 보고 난 후, 아, 이런 영화도 있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 한편 한편 보아가면서 이제까지 내가 알아왔던 지식들이 사소한 그 무엇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우리 삶의 진리, 또 인간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거짓 없는 진실, 이런 것을 보일 듯 보이지 않게 그려낸 감독의 든든한 자기 철학과 통찰력을 느꼈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난 후엔 내가 이제까지 교만했던 것은 무엇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상처 준 일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10개를 해마다 한 번씩 잊지 않고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영화 속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나이 들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볼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프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여섯 번 연장 영화 10개 중에서 여섯 번째 가늠하지 말라의 테마였습니다. 내 인생 영화 오늘은 대구 중구 대봉일동의 강경원 씨의 영화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자, 강경원 씨께는요 조그마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좋은 사연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 인생의 영화 5편은 여러분이 꾸미시는 시간인데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43819호로 여러분 많은 좋은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은평구 가련동의 이은지 양 친구 지연이 생일이라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축하곡을 어떤 곡을 골랐냐면요. 하이텔로 조소명 씨가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영화는 그렇고 그런데 아모레미오라는 그렇고 그런 영화인데요. 아주 멋진 곡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커팅 크루의 I just died in your arms. 아유! 서울 구로구 시흥 5동의 정은환 씨 녹음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미리 제목을 알려드리는 건데 조금 후회가 되는데요. 서머 스토리의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피어스 해거드 감독의 추억의 영화죠. 아주 애달프고 잔잔한 사랑의 영화였는데요. 그 중에서 테마인 애쉬턴스 선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 시간이네요. 서울 관악구 봉천 1동의 박용석 씨. 누나라고 하는 게 징그럽지 않냐고 물어보셨는데 징그럽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누나라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그 설레고 기분 좋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아, 충분히 좋습니다. 박영석 씨 함께 들어주세요. 전북 1위 동산동의 최재미 씨 그리고 서울 양천구 신정사동의 김은영 씨도요. 김은영 씨 신청곡입니다. 하이텔의 송재권 씨도 신청하신 영화 비계 마지막 장면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고요.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 영화 비계 엔딩곡이었던 굿바이입니다.